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부 얘기, 2부 런던의 고등학교 혹은 캐나다의 고등학교. 저희가 저번에 런던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주 전에 특집 방송을 했는데 런던의 학교 시리즈죠. 2탄. 네. 오늘은 초등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 하이스쿨. 네. 근데 초등학교 얘기하니까 굉장히 생각나는데, 나는 게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3학년을 마치면서 아이들이 EQ예우라는 걸 봤잖아요. 시험.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죠. 예. 그제 봤습니다. 예.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뭐 크게 의미를 안 두니까요. 네. 예. 저는 재밌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뭐 매스 아니면 리딩 뭐 라이팅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좋아요 아니면 뭐 베일해요 뭐 이런 거 네, 그런 설문조사 같은 그런 네.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 중에 라이팅이 저희 100%, 예, 100%. 네. 그거 보고 그게 재밌었어요. 100% 조작이겠죠. 어떻게 100%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모든 아이들이 다 네. 라이팅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네. 한 3명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스멜이 조금 나는 예. 결과였고요. 예,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예. 글쎄요, 저는 초등학교 그 성적표, 애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받아오는, 거기 아주 심각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주의 깊게 네. 보긴 하는데, 뭐, 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 뭐, 얘는 뭘 잘하고, 네. 뭐, 이런저런. 근데 그런 거 체크하는 정도? 그런데, 뭐, 아직은, 뭐,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론토보다 런던이 아무래도 좀, 애들 좀, 몰아붙이는 게 좀 덜 하고, 네. 좀 그런,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한데. 제 생각에 그런 거는 교장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같은 학교라도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되게 프리한 학교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막 학구적인 학교로 변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이라고 그러면 충격적일 수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다니던 그 토론토의 학교가, 네.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그 올해, 그러니까 올해 방학이 될 때, 그 이제, 뭐, 뉴스레터 같은 걸 나눠주잖아요. 네. 거기에, 뭐, 그 아이들, 상위 몇 퍼센트 아이들 이름을 적어 놨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무슨 순위 매기는 것처럼, 네. 뭐, 1% 드는 아이들, 뭐,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예. 초등학교인데. 저희 중학교 때 한국에서 그랬던 시험 보고 나면 벽에다가 200등까지 아마 붙여놨던 걸로. 아, 정말요? 예. 우와. 저희는 그런 건, 저희는. 명문 중학교라서 아무래도. 예, 저는 중학교 때는 그런 예. 일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거 보고 제가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죠. 초등학교인데, 이런, 그런 학교가 아니었는데. 예.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서. 예. 그런, 아무튼 캐나다에도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네. 뭐,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늘 한국 교육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오해를. 너무 오해를 하고 있죠. 오해죠. 예, 큰 오해를 예, 하고 예. 있죠. 예. 아마 자기 자녀들을 한번 한 달 동안만 보내보면. 한국에다가. 예. 유학을 한번 시켜보면, 예.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번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예, 네. 런던의 고등학교. 일단 고등학교 학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 한국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이렇잖아요. 예,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9, 10, 11, 12. 예. 4년이네요. 예. 근데 네. 저는 남서부죠. 런던 남서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네. 좀 작은 학교예요. 네. 무슨 보통 평범한 동네에 이렇게 속 안에 숨어 있는 학교였는데, 네. 그 당시는 또저 집에서 걸어서 뭐한 5분 거리였으니까 그냥 걸어서 아, 정 다니고, 집에서요? 5분 거리였는데도 차도 타고서 와, 집에서 뭐 5분 거리인데요? 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추운 날도 아닌데 그냥 집에 차가 있으면 아, 그냥. 추우면 타고 갈수 있죠. 예, 추우면 타고 근데 가죠. 춥지도 않은데 약간 뭐 한여름에도 몰고 다니고 그랬는데, 참 차는 그 언제부터 몰수 있어요? 1학년 때부터요? 그러면 16세부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민을 거의 뭐 오자마자 저는 운전을 그 어린 저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왔는데 네. 오자마자 여기서 운전을 하니 와, 너무 좋았죠. 야, 예. 한국에서는 정말 꿈도 못 꾸는데.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그냥 부모님 운전하시면 아, 나 빨리 야, 하고 하고 싶다. 싶다. 예. 예. 그랬는데 오니까 직접 또 이제 할수 있게 돼서 나이가 돼서 예, 운전을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학교 주차장 보면 애들이 다 학생들 차가 더 많고요. 물론 이제 교직원 이제 주차장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많이들 몰고 다녀요. 애들은 또 다들 웬만해서는 집에 그 세컨카라고 하잖아요. 그두 번째 네. 차가 딱 있어서 근데 애들 주고, 좀 네. 이제 허른 차들 있잖아. 좀 10년 이상 된 차들, 막 굴려도 되는 차들, 주로 그런 차들이에요, 보니까. 예. 아. 부모는 좋은 차 타고 네. 애들 이제 통학용으로 주는 것 같은데, 부모님 차 바꾸면서 팔기도 애매한 예, 그런 이제 그런 차들. 거.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여기 저는. 보험이 워낙 세잖아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운전면허 딸 때도 애들이 그 드라이빙 스쿨을 수료하면 보험료가 더 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아, 예. 네. 배웠는데,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일부러 뭐 어린애들 면허 따라오면 운전 잘하는데도 일부러 그 시험 볼때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래야지 몇번 떨어뜨려야지 좀 이제 경계하는 운전을 하고, 경각심을 좀, 주기 예, 위해서. 좀, 이제 그래서 잘, 뭐, 실수 없이 잘했는데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두 번이가 떨어지고, 네. 주변에서 다, 친구들도 다한 번에 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건 좋은, 뭐, 바람직한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잘했는데 떨어뜨리는 건 너무하다 싶기도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쉽게 또 내주면, 네. 네, 저도 한때 그랬지만, 면허 따자마자, 이게 좀 운전 이야기로 흐르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거 하잖아요. 신호등에 빨간불에 딱 걸리면, 옆 차하고 시합을 하게 돼요. 이제 파란불 딱 아, 들어오면. 진짜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DNA가 그렇게 돼 있는지, 하게 돼요. 항상 그래요. 마치, 같이 출발하는데 내가 지면 안 되는. 예, 거의 뭐 그런, 그러다가 진짜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라는 걸 금방 깨닫고서, 근데 면허 딴지 얼마 안 돼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죠. 없죠. 네. 뭐 그래서 많이 하셨나 보죠. 예, 한때 좀 많이 했는데, 그 사고를 낸게 아니라 네. 사고를 한두번 정도 당해본 적은 있는데 좀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그런 일을 아. 당해보면 아 내가 운전을 잘해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네. 더 방어적인 운전을 예, 해야겠다는 걸 방어적으로 어렸을 해야겠다. 때부터 좀 느껴서. 그건 순기능이네요. 어릴 때부터 면허를 딴 거에 대한. 그쵸, 네, 그렇게 볼수 있죠. 어린 나이에 먼저 깨닫게 되는. 예, 뭐. 아무튼 뭐, 예, 고등학생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풍경이고요, 캐나다에서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한국에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가 사립학교라서 고등학교랑 같이 붙어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형들 늘 보니까요, 그냥 고등학교 학교 생활도 중학교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네. 그 선생들한테 갈굼을 당하고 네. 그 입시 경쟁에 뭐 중학교 때도 워낙 그 심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대입을 앞두고서. 근데 여기 와서 이민 오자마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거의 한국의 대학교와 같은 분위기잖아요, 고등학교가. 과목을 직접 정할 수 있고 듣고 싶은 과목을. 아, 맞아요. 어떻게 되죠? 그게 뭐, 한국의 대학교처럼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고, 그또 네, 교양 나머지는 과목도 있고, 선택후 교양 과목도 있고, 그런 식인 거죠. 네, 그러면 졸업하려면 학점만 채우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여기도 뭐 이과 공과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 진로가 있으면 반드시 12학년, 그 당시 13학년이라고 해서 그 OAC라고 했나? 그또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따야 되는 그 크레딧이 있었는데, 네. 뭐 진로를 정해야죠, 미리.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하면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요? 원하는, 예,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뭐 내가 공대를 가고 싶으면 네. 고등학교 때 약간 수학이나 그런 걸로 관련된 쪽의 과목들을 선택으로 더 많이 들어야지 유리한? 뭐 이런 건가요? 유리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요한 과목이죠. 되는 예. 아.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학교마다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몇점 이상을 아. 받아야 되는 그게 있어서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커트라인, 학교마다 커트라인이 있나요?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뭐, 한국 같으면 뭐, 수학에서 평균 80점 이상 네. 성적표에 있어야지 내가 그 대학을 갈수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아. 제 기억으로는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그 요구사항, 네. 전공에서 그 요구하는 몇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평균이 예를 들면 뭐 80점 이상, 85점 이상 그 정해져 있었어요. 자기 원하는 전공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물론 뭐 의과나 법과 뭐 그쪽은 확실히 높고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 원하는 과에 가고 싶은데 그 점수가 안 나오면 그 과목을 다시 들어도 되나요?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다시 점수를 많이 그래서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또 서머스쿨 가야 되고요. 어, 대학이랑 똑같네요. 예. 한국의 대학과 완전히 똑같네요. 그래서 그 점수를 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네. 원하는 과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걸, 그 요구하는 걸 맞춰야 예, 맞출 되니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강을 하고 삼수강을 해서 그 점수를 따야 되는 거네요. 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대학에 원서 넣을 때 네. 세 군데를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한 번에요? 그 네. 한국처럼 입시철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면 뭐 수시로? 아니, 그, 넣는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졸업반 때, 네.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대학까지 네. 적어서, 이제, 원서를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이 되는 합격 편지가 오죠, 집으로. 집으로? 예. 아. 근데,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골라가는 거죠? 네네. 다 오면. 네. 오면. 한 곳에서만 오면 고를 수 없고요. 네. 아, 고등학교의 시스템이 한국의 대학 시스템과 거의 똑같네요, 진짜. 네네. 근데, 아.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네. 그, 몇 가지 과목, 네. 그리고 몇그 과목의 점수, 네. 그것만 충족을 시키면 나머지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제한이 없으니까. 다른 과목들, 재밌는 과목 되게 많아요. 어떤 거가 뭐 기억나세요? 우드워킹도 있고요. 네? 아, 우드워킹이요? 목수를 카펜터가 사람, 예, 되는. 그런 거죠. 뭐 이런저런 나무 같은 거막 아, 그런 건 잘라서 고야말로. 만들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진로를 아예 그냥 그 기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네. 모르겠지만 차 정비 그것도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진짜 교양 과목이네요, 말 그대로. 그쵸? 차 정비 클래스도 인기가 되게 많은 게, 네. 그, 차를 몰고 정비사가 다니니까. 되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 네. 미리 배워놓으면 좋죠? 네. 전문대학 가서 더 심도 네. 있게 배우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좋아서.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냥 좀 집에서, 나중에 배워놓으면 집에서라도 차 만지고 할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칼리지 다닐 때 보니까,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아이들이, 이제 그 교수가 질문했거든요. 프로그램에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나 고등학교 때 배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고등학교 때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다그 그런 게 그냥 교양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네네. 그거 배우고 싶으면 신청해서 할수 있는데, 뭐, 그 학교 건물 한쪽에, 아예 그냥 정비소처럼 차려놓고, 차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실습실 같은 게? 다 하는 거고. 또 목공 그거 배울 사람들은 또그다 장비며 뭐며 그다그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클래스가 더 있었는데, 뭐, 저야 뭐, 그런 쪽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또몇 가지가 더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그건 학교마다 좀 다른 게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희 학교는 꽤 작은, 규모가 작은 학교였는데도 다 있을 그런 건 게 다 갖춰져 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큰 예. 학교들은 더 뭐더 많겠죠? 많았겠죠? 예. 오,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진짜 그 대학과 완전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다 같이 뭐 전공의 구분이 없지만, 2학년 때가 되면 문과와 이과로 일단 가르잖아요. 그래서 문과는 대학교도 이제 인문 쪽으로 가는 학생들, 가길 원하는 학생들은 문과로 가고, 뭐 공대나 아니면 다른 그런 자연계열로 가고 싶은 아이들은 이과로 가서, 이과에서는 수학을 좀 더, 수학이나 이제 물리, 뭐 화학 이런 걸좀더 심도 있게 배우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이제 반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냥 과목을 선택해서 골라 듣는 걸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아, 재밌네요. 그런데 대학에서 특정 과가 네.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수학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학의 모 코스를 요구를 하면 그걸 들으려면 그 밑에 과정들을 다 거쳐야지 들을 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냥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진로를 거의 선택을 해서 잘 결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진로를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그러네요. 바꾸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 테크트리를 잘못하면은 완전 꼬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대개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요. 뭐, 여기도 뭐 문과라고 해서 수학이나 과학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갖춰봤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까지만 다니다가 캐나다에 와서 고등학교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거의 대학 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직접 고르고 내가 직접 뭐몇시 클래스를 들을 것인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학교에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각각이죠, 다. 아, 어떤 날은 9시 가고, 어떤 날은 뭐 10시에 네. 가고, 그렇죠? 어떤 날은 한 과목도 그 집에 오고. 그런 것도 오, 와, 정말 대학이랑 똑같네요. 대학만큼 그게 변화가 막 많진 예,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네. 차이가 나봤자 그냥 한두 시간 차이겠죠? 뭐, 한 시간 먼저 가거나, 그렇죠. 한 시간 어쨌든 먼저 과목 오고, 늦게 수는 오고, 들어야 되는 수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점심시간도 아, 그럼 네. 12시랑 1시 이렇게 있었나? 아니면 11시랑 12시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2시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먹는 타임이 있고, 그 다음 거 먹는 타임이 있고, 있어서, 뭐, 다르죠, 그날그날. 아, 그럼 고등학교 반이 있나요? 반이 없나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그몇 학년 몇반 있잖아요. 네. 무조건 글로 가서 하루 종일 네. 거기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어져서 네,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건 저희가 이제 대학처럼 강의실을 찾아가는 것처럼 아. 시간 맞춰서 그 선생 그 코스를 찾아서 가서, 그러니까 매번 반은 없는 거네요. 홈룸이라고 하죠. 저첫 번째 시간 그 네. 클래스를. 근데 홈룸이라고 해서 한국처럼 무슨 그 담임 선생님 뭐 네.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첫 클래스가 홈룸인 거고요. 되게 그럼 이게 그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한국은 같은 반에 친한 친구도 있고 맨날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1년을 같이 지내니까 그 같은 반에서 소속감도 있고 친한 친구도 생기고 뭐 3년 내내 같은 반 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친구가 가는데 거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목 수업에서 만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 학교처럼 작은 학교에서는 네. 다 아니까 아, 그런 게 학교 없었는데, 규모가 크지 큰 않으면.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겠죠? 아, 아무래도 친한 그렇군요. 친구들끼리. 과목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듣는다는 게 신선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복도마다 락커들이 다 있는데 하나씩 아, 예. 배정이 돼서, 영화에서 보는 그 길쭉한 예, 락커. 거기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진 하나씩 다 붙여놓고요. 네. 뭐 거울도 붙여놓고, 그리고 락커는 이제 매년 바뀌고요. 아, 1년마다 바뀌어요? 예.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있어요, 락커가? 그럼요. 예. 아. 그래서 복도마다 다 그렇게 빽빽히 있는 거예요. 그 학생 수 누군 있고 누군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아, 그렇군요. 저는 칼리지 다닐 때는 락커가 다 없었는데. 아, 그래서 학기초에 신청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신청한 사람한테 우선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주고 그러던데 고등학교는 다 있나 보네요. 다, 예, 있어요, 여기는. 네. 락커가 그냥 뭐,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락커에다가 막 다른 친구 락커 열어가지고 막 아, 예. 장난도 치고 네. 아니면 뭐 선물 같은 뭐 생일 때 이거 선물 같은 것도 그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자물쇠가 하나씩 있어서, 네. 그 번호를 알면이야. 친구 그 자물쇠 번호를 알면 뭐 가능하겠지만, 근데 자물쇠 그냥 보통 그 열쇠 자물쇠 쉽게 열리지 않나요? 아니요, 그, 다, 그, 아, 이렇게 번호 예, 돌리는 번호로 돌리는 거라서, 자물쇠요? 금고처럼. 네. 그런 거라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열 수가 없을 텐데. 네. 아니, 근데 그런 건 보진 못했어요. 그냥 아, 예. 뭐, 막 장난치거나 그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 락커에는 누구 사진 붙어 있나, 뭐, 이런 거. 아, 뭐, 어떤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는지. 헤비메탈, 뭐, 그룹, 뭐, 이런 거 붙어 있기도 하고. 다 아, 좋아하는? 네. 네, 뭐, 딱 그, 그런 거 보는 재미? 어, 진짜 딱 자신만의 공간이네요, 그게. 네. 학교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렇죠. 이제 뭐, 옷 걸어놓고, 뭐, 책 두고, 뭐, 이런 건데. 책도 거기 넣고 다니면 학교는 그냥 맨손으로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뭐. 맨손으로 다니시나요? 제 기억에 아니요,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가방을 두 개를 두고 다녔어요. 백팩이랑 네.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 헬스 갔을 때 같은 그 어깨에 메고 가는 길쭉한 가방 있잖아요. 네. 그런 가방이랑 두 개를 다 들고 다녔거든요. 아, 그두 네. 가방에 교과서와 뭐 참고서 이래가지고 그게 빽빽했었어요. 사전 영어 사진 이만한 거랑 아, 해가지고 예. 그 두꺼운 가방들을 거의 3년 내내 저는 고등학교 때그 사물함이 없어요. 락커가 없었어요. 사물함 이런 게 저희 학교는 뭐 있는 학교도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가방을 매일 3년 동안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락커가 있으니까 뭐책 일단 책 같은 그런 큰책 같은 거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놓고 다니면 편하죠. 예, 아주.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도 없고요. 정말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저도 집에, 아, 제 방에, 네. 책상에서 숙제라거나 이런 기억이 아, 없어요. 정말요? 그냥 숙제를 하긴 컴퓨터만 하셨었잖아요. 그냥 놔두고서 네. 컴퓨터 용어 썼지. 그러니까 숙제가 있긴 한데 네. 되게 그걸 다 수업 중에 다 하더라고요. 그게 막 아. 많은, 한국처럼 막 숙제를 많이 내주는 게 아니라서 네. 그냥 정말 수업 중에 다 끝내고 가도 될 만큼 그냥 뭐,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랬고요. 막, 집에 가서 뭐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시험 때, 시험 네. 공부하려고, 뭐그 정도지, 평소에 집에까지 와서 막 숙제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저도 곧 중고등학교 때 숙제를 했던 기억은 없어요. 네.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숙제를 하겠어요? 그리고 되게 그게 신선한 게, 수업은 뭐 그렇지만 시험 볼 때도 전자계산기를 쓸수 있게 해줘서 아, 애들이 맞아요. 곱셈을 기본적인 구구단을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저도 학교 가서. 그리고 수학 시험 볼때 좋은 계산기가 그 화면이 좀 큰, 네. 그래, 공학용 계산기. 네, 그런 그래프 같은 건데요. 것도 막 나오고. 네, 네네.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뭐 썼어요. 공식 같은 거 외워갈 것도 많고 거기 다 저장이 그렇잖아요.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해놓고서 네. 그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네. 또 심할 때는 오픈북 시험도 많이 보고요. 네. 그럼 뭐 시험 공부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책 펼쳐놓고 보 시험 보는데. 와, 정말 예. 대학교랑 똑같네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랑 완전히 똑같네요. 예. 뭐 근데 수학이나 이런 쪽은 케네디언들은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못하더라고요. 아, 모든 걸다 오픈해 줬는데도. 계산기를 예, 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민 온지한 달도 안된 중국의 대응이 거의 뭐 1등, 거의 만점을 받는 수학에서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수로 하는 거니까 네. 걔네들은 그냥 계산기도 필요 없이 그냥 암산으로 케네디언들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제가 봐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중국 애들은 아, 그럼요. 중국은 학교를 워낙 예. 불타오르니까요. 네. 계산기 없이 척척척척 다 풀고서 만점, 그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 정말 이민 온지한 달도 안된 애들이거든요. 네. 뭐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에서는 수학이야, 거의 뭐, 근데 뭐, 한국 예. 학생들도 예, 한국 수학에서는 안 학생들도 빠지잖아요. 그렇고요. 네. 예. 분위기가, 수업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교사와 학생들이 거의 친구 관계처럼 네. 뭐 농담 따먹기는 뭐그 정도야. 늘 그냥 수업 내내 있는 거고 선생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요. 네. 괜히 권위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예. 약간 뭐 이렇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나 아, 그런 할머니. 분들도 계신데 네. 간혹 정말로 좀 딱딱하게 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가끔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선생 이름 앞에 미스터 네, 아니면 미세스, 미세스 아니면 미스 뭐 이렇게 그걸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티처라고 안 부르고 그렇죠, 예, 미스터 브라운 뭐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는데 예, 성을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앞에 닥터를 부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닥터니까, 프로페서라고 부를 순 없으니까요. 교수님이니까. 네. 당연히 박사학위 받으신 분은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신 분들인데 예.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근데 분들이 재밌네요. 일부러 예. 고등학교인데, 그럼 자기가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나를 닥터 뭐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요? 아니요 그냥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네. 뭐 그냥 미스터라고도 부르는데 네. 닥터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불러드리는 그런 게 네. 있어요. 확실히 그 박사 대우를 좀 해주는 그런 예우를 거 해주는 거죠. 있는데, 예. 네, 그리고 연령대가 제가 봐서는 특히 그 수학, 과학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20년이 훨씬 넘었을 때인데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가르치셨어요. 전 아, 대학 때도, 선생님이요? 예, 대학 때도 수학 배울 때그 노파께서 수학을 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젊은 그러니까 그게 뭐 정년이 몇 세가 정년인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그 정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네. 그런 분들이 다 가르치시는 거 보고서 네.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아, 한국 같으면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서 그 약간 그렇게 가서 그 물론 체계가 뭐 오래 있잖아요. 예, 예. 체계가 있고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저 중학교 때도 사립학교라서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그냥 정년까지 남아 계시는 그런 그렇죠. 예.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백발에 정말로 할아버지 소리 들을 그런 연세의 교사가 네. 들어와서 뭐 수학 가르치고 뭐 과학 가르치고 이런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흔하더라고요. 고등학교인데. 네, 고등학교인데도 특히 만우절 때는 아 만우절 장면 여기도 만우절이 있으니까 네 똑같이 4월 1일이니까 장난치나요? 예, 장난을 쳐요. 교실에서 교실에서 치죠. 근데 감히 칠 수 없는 장난 뭐 이런 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전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되게 심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한국은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만우절이라고 해서 그래도 선생님 무섭잖아요. 네. 만우절이라고 해도 만우절 때는 그래도 좀 봐주시는데 예, 근데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네. 평소에 굉장히 무서우신 네. 학생 주임 뭐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네. 감히 장난을 못 칠 그렇죠. 그냥 그 분필가루 잔뜩 묻은 그 분필 지우개 그냥 문에다 올려놓는 그냥 열면 떨어져서 머리에 떨어지는 뭐 그 정도 장난이 전부였어 저희 아, 한국에서는 네. 중학교 때는 저는 반바꾸기 이런 것도 해봤는데 뭐 그런 정도였는데 네. 오히려 선생들이 더 장난을 거는 경우도 아, 있고요 예. 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리고 토론 문화가 확실히 많은 게 맞아요 여기 장점이죠 제가 역사 시간을 하나 교양과목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다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르쳐 주는데 네. 뭐 캐나다 역사, 뭐 세계 역사 뭐 하면서 네. 역사를 가르쳐 주는데 논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렇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네. 애들이 너무 어이가 없이 역사의 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이랬지 이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왜 이랬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아 한국 같으면 일단 외워야 되니까 그거를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죠. 네. 이거 진도를 빼야 되니까 우리 선조들은 왜 이랬을까?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을 하셨는데? 라고 짓을 하셨 그래도 지금 거기에 지금 토를 달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 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렇죠. 왜 벌어졌고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애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그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몇 년에 뭐 벌어졌냐 이런 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충 그 어느 시기에 어느 즈음에 뭐 이런 네. 일이 벌어졌고 왜 네. 벌어졌고 그냥 그걸 이해만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몇 년에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이게 이것까지 외워 누구가 뭘 했는지 이렇게 네. 한국처럼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체능을 많이 키워주려고 했고요 학교에서는. 그 여학생들한테는 로망이 이제 치어리딩 아, 팀에 맞아요. 들어가는 그런 게 있죠. 거였고요. 네. 그건 얼굴도 좀 반반하고 또 몸매도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 뽑거든요. 네. 그것도 일종의 클럽인가요? 학교에 클럽 활동 중에 하나인가요? 거의 뭐 그냥 팀이 스포츠 팀 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클럽 활동인데 네. 그 학교의 꽃이고 학교의 얼굴인 거니까 네.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치어리딩 하는 여학생들은 뭐 그날 무슨 뭐 연습이 있다 뭐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자기네들이 가서 이제 응원을 해야 되는 그 네. 경기가 있으면 아침부터 그 치어리딩 옷을 입고서 되게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수업을 그거 아침부터 그거 입고 계속 끝나고 이제 갈아입는 게 아니라 그거 입고서 그거 입고 그냥 학교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한국의 초등학교 때 네. 보이스카우트를 했을 때 아~ 그랬거든요. 그 옷이 하는 게 보이스카우트 옷 보이스카우트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옷이 너무 멋있어서 네. 하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냥 아침에 그거 입고 등교하고 하교하고 네. 뭐 네, 맞아요. 보이스카우트 아닌 애들이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네. 그 유니폼에 네. 어린 나이에는 저는 이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걔네들도 굳이 하루를 입고 있을 필요가 없고.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응원하러 갈 때 네.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 아침부터 입고 와서 계속 그거 입고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것 같고 남학생들은 이제 캐나다니까 아이스하키 또는 이제 풋볼 아 이거 풋볼도 많이 하나요? 모든 스포츠가 다 있어요. 뭐 배구, 농구, 축구 뭐 팀이 모든 팀이 예, 다 있어요. 뭐 하려면 원하면 트라이아웃 해서 뭐 그것도 잘할 필요도 없어. 여기 뭐 그냥 못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만 하면 다 그냥 끼워줘요. 네. 근데 이제 하키나 풋볼 같은 거는 이제 경쟁률도 세고 세겠죠. 좀 이제 운동을 좀 잘하는 애들이 하니까 네. 들어가기가 좀 힘들죠. 근데 남학생들의 로망은 이제 이 두 하키와 풋볼 예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일 많이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그거 말고 혹시 다른 클럽 활동은 뭐 인기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냥 모든 스포츠가 다 인기 있어요. 배구, 농구, 또 체스. 아 체스. 또 토론. 네. 연극. 토론 클럽 이런 거. 아 연극.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예체능 음악. 이제 저도 이제 교육 과목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음악 과목 들으니까 한국은 뭐 제 생각에는 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노래 가르쳐 주고 악보 읽는 법. 뭐 쉼표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냥 그랬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음악 시간이라고 하면 앞에서 아 음악 시간 음악 예. 수업 시간이요. 예. 한국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이 거의 없죠. 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음악 시간에서 네. 그냥 앞에서 피아노나 그 풍금 치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네. 뭐 악보 읽고 이런 네, 거 그렇죠. 예. 노래 부르고 근데 여기는 악기를 배우고 저는 이제 기타를 배웠어요. 아 그러세요? 학교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잘하는 애들 몇 명 있으면, 연말에 공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학교 강당에서 공연도 시키고 막 이러면서, 저도 그때 기타를 배웠는데, 네. 기타는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오히려 크레딧도 받고, 기타도 배우고, 좋네요. 기타가 다 있으니까 기타를 살 필요도 없이 그냥 학교에서 기타를 쓰고. 임대 받아서. 예,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음악 시간에 그 기타 클래스였는데, 네. 여기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많아요. 클래스마다. 네. 앞에 나서 발표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정말 저는 이게 영어가 안 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네. 굉장히 괴롭죠. 네. 그런데도 뭐 점수 받으려면 크레딧 받으려면 네.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선생들이 되게 감안을 해주죠. 아, 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어를 못 하니까 네. 많이 봐주고 네. 못해도 점수를 더 주고 이제 이런 건 확실히 아, 있어요. 아, 점수를 더 줬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감안을 해서 주니까 아, 왜냐하면 그게 남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들면 안 되니까 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런 거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음악 시간에도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딴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가져와서 한 곡씩 애들 앞에서 들려주고 그러니까 CD로 가져와서 네. 들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곡, 음악의 곡에 대한 그 구성에 대해서, 이제 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절, 2절, 아, 3절이 있고, 네. 뭐 무슨 파트, 인트로 아, 파트. 음악을 뭐. 해석을 하는 거를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는 거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네. 네가 좋아하는 음악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거를. 재밌네요. 앞에 가서 이제 딱 지푸라는 거, 이제 앞에 써놓는 거예요. 네. 인트로 써놓고, 네. 뭐 이제, 락 음악이면 이제 뭐 솔로 파트가 있으면 네. 솔로 파트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렇게 써놓고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 이제 자기가 집으면서 지금 어느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딱딱딱딱 하면서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딴 애들이 어, 애들 친구들은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도 네.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90% 99% 이상이 그때 락 음악을 메탈리카 막 이런 음악 가져와서 막 이제 틀어주고 그랬는데 수업 시간 되게 재밌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재밌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죠. 저희 애들도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네. 놀러 가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중학교도 되게 좀 고통스럽게 다녔는데. 네. 중학교를 고통스럽게. 아니 한국의 80년대, 90년대는 제가 한국에서 체험을 못했지만 80년대 후반에 한창 88 올림픽 때 그때 중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 분위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분위기가 뭐 뻔하거든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 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근데 뭐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복은 안 입었는데 저희는 뭐. 그때 분위기 잘 아실 것 같아요.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에. 그렇죠, 예. 뭐, 체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뭐.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또 이제 두발까지도. 저희도요. 스포츠형으로 다 깎고 네. 다녔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제 지옥 같았죠. 여기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 복장 단속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상관없나요? 아마 카톨릭 학교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 있다고도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아. 반삭을 해도 되고요. 그, 네. 저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죠. 그 스파이키 헤어 뭐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만 보는 옆은 싹 밀고 네, 가운데만 길어가지고 네. 뭐 스프레이 뿌려서 그런 딱 학생 있었어요? 많았어요. 아, 그래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어요. 아, 진짜요? 고등학생인데요? 네. 그럼요. 아, 와. 또 헤비메탈 좋아하는 애들은 또 그, 뭐 검은색 가죽 옷에. 막 징, 다. 예, 그런 거. 그냥 붙이고 다니고. 촌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또 유행이었으니까요. 네. 전혀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요. 아. 뭐 진짜 벗고 다니는 것만 아니면 뭐든지 다 입고 와도 되는. 뭐. 재밌네요. 그냥 고스족도 되게 많았어요. 그 검은색만 입고 다니는 그 아. 약간 고딕풍의 아. 그 고스족이라고 하죠. 그런 검은색 립스틱 바르고 검은색 화장하고 네. 그런 애들도 있었고요. 전혀 터치가 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걸로 터치를 뭐 어차피 수업에 방해만 안 하면 되면. 다 모든 게 다 아. 오케이였으니까요. 혹시 수업 시간에 뭐 먹는 건요? 먹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샌드위치나 뭐 피자 이런 거요? 피자까지는 아닌 거 아니고 그냥 네. 군것질거리 들고 와서 먹었던 것 같은데 초콜릿 바 아, 같은 거, 거? 신학 아 그때 뭐 수업 시간에 축 같은 건 먹게 좀 그렇죠 소리 나니까 근데 네. 뭐 초콜릿 바 같은 건 그래도 막 먹었던 것 같아요 음료수 같은 거 캔 음료수 같은 거 가지고 들어와서 커피는 먹고. 요즘 예 그렇죠 예. 음료수 같은 거는 많이 마시죠 근데 이제 수업이 한 시작되면 네. 이제 홀패스라는 거 없이는 복도에 못 나오거든요. 복도에 아, 못 나오고 패스? 또 밖에서 복도로 못 들어가고요. 수업 중에. 그 지키는 선생이 꼭 있어서 당번같이. 복도예요? 예. 수업 아. 수업이 진행될 때. 그 홀패스라고 해서 그 메인 오피스에서 받아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패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복도예요? 예. 그러니까 수업이 딱 진행되는 동안은 복도는 조용해요. 아, 그러면 그 시간에 수업이 없는 학생은요? 그 복도 밖에 그 뭐 카페테리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 복도에 남아있으면 안 돼.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아, 거기서 우와. 락커가 있어서 복도에 들어가야 되면 홀패스를 받아서 들어가.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수업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게 그건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떠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애들 예. 장난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허락 들어오려면 예,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되면 그 패스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그 패스를 받으려면 또 이유를 또 타당한 이유 설명해 뭐 락커에 가야 된다 뭐 두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각한 애들 홀패스 받아서 들어가야겠죠 그 애들 늦게 와서 늦게 온 사유 얘기하면서 네. 와 재밌네요 예 뭐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유학 이민 오시는 이제 자녀를 네. 고등학교 들어갈 자녀를 두신 분들 한테는 이거를 좀 권해드리고 뭐 지금도 아마 20년 전하고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교양 과목으로 네. 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면 뭐 어쩔 뭐 싫어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선택이면 네. 체육은 반드시 한 클래스 정도는 매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요? 더군다나 특히나 그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고. 네. 영어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럴 때는 네. 특히 더 체육을 권해요. 체육 시간을. 그게 네. 친구 사귀기가 너무 좋아요. 자연적으로 일단 그 사교적인 분위기잖아요. 그 체육하면서 캐디언 애들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클래스는 한 시간 내내 그냥 수업만 듣고 오는 거니까 책상에 앉아서 수업만 듣고 오니까 상관없는데 또 영어가 안 되면 괜히 또 말 섞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니까 네. 자기 수업만 듣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체육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팀 스포츠니까요. 뭐 야구나 아. 축구나 농구. 그냥 패스하라는 그런 것도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친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애들이 또, 한국에서 체육 시간에 다 운동들 하잖아요. 네. 웬만큼 못하지 않으면 다 가서 뛸 수 있는 거잖아요. 축구나 뭐 야구나. 한국에서 다 농구나 했을 테니까요. 네. 그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죠. 뭐 스포츠한테 말이 필요 있나요? 그냥 같이 뭐 몸 부딪히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친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되면 네. 온 지 한 뭐 10년 되고 5년 되고 이래서 영어 좀 되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지만 뭐 네. 그냥 다른 경로로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게 많지만 그게 아니라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적응이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친구가 아무래도 좀 생기면 적응이 빨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체육 시간이 되면 자연이 아. 뭐 영어 못한다고 해서 걔만 빼놓고서 영어 된 애들끼리 막 쟤들끼리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팀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많이 만들어지고 제 경험은 그렇죠. 정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체육 시간 들어가서 많이 사귀었어요 친구들.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저 그때는 캐나디언 친구들 사귈 거 사실 꿈도 못 꿀. 왜냐면은 온지 1년도 안 됐는데 영어가 되나요? 그냥 나 너 친구 할래라고 말 거는 것도 모르는데. 네. 한국에서 배워온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3년 때까지 배워온 영어야 뻔하고. 네. 여기서 써먹을 수도 없는 영어인데.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되니까 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네.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체육 시간에 안면이 트고 말 트고 이러다 보면 한두 마디씩 하던 친구들을 네. 복도에서 이제 락커 이제 가까운 락커에서 네. 친구가 있으면 체육 시간에 한 반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얼굴 맞추면 하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친구를 이제 다른 반에서 만나게 되면 아, 아는 친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체육은 정말 권해주고 싶어요. 체육은 한 시간 정도는 매 시메스터마다 하나씩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저는 아직까지도 네. 그 CPR이라고 그 인공호흡하는 네, 거를 네. 할 수가 있는 게 그때 체육 시간에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그 실습을 이제 마네킹 넣고서 배웠는데 시험을 보거든요, 그걸. 아.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씩 팀을 해서. 아, 그래요? 한 명이 술을 세워주고, 한 명이 가슴 압박을 아. 하고, 뭐, 입으로 네. 뭐 흡입도 하면. 네. 그런 걸 배우는데, 그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네. 근데 저는 그때 배운 걸 아직도 까먹지 않고 있어요. 어.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평생. 거죠. 예. 알아놓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남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이 기술을, 네. 중요한 기술을 그때 정말 잠깐 배웠는데 그걸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압박을 해야 되고 몇 번 해야 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되게 그게 저한테 큰 플러스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 하나 던져주고 너희끼리 놀아라 이게 아니라 종목도 매번 바뀌고 뭐 배드민턴 할 때도 있고 뭐 농구, 하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사교적으로도 친구 사귀기도 좋고 네. 또 저처럼 이제 또 CPR이나 이런 거를 또 배워놓으면 또 네. 평생 한 번 배워놓으면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배우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 적응하는 체육 시간이 제일 좋다. 최고죠. 특히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네, 말이 힘들고. 그때는 그냥 얼굴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안면 좀 텄다고 그냥 지나가면서 헤이 그러면서 인사라도 한마디씩 건네고 이게 되게 학교 다니는데 큰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영어 못한다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등교해서 오후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정말 입 한 번 안 열고 네. 아니면 한국 애들하고만 같이 어울려 다니고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또 운동을 좀 두각을 그중에서 그 애들 중에서 보이면 애들이 더 좋아하죠. 그렇겠네요. 저는 하다가. 운동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한국에서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뭐 네. 한국에서는 또 이제 글러브 없이 그리고 짬뽕 같은 것도 하고 네. 뭐 와리가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와리가리 맨손으로 공 잡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잘했다고요. 제가 운동 신경이 네.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워낙 많이 어렸을 하니까요? 때 골목에서 네. 늘 하던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제 기억에는 이 나라 애들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런 밖에 나가서 그냥 풋볼을 많이 하는데 풋볼도 공도 좀 길게 생기고 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룰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냥 공을 멀리서 던져주면 네. 쿼터백이 던져주면 그냥 멀리 있는 같은 팀 선수가 잡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잡고 뛰는 거죠. 근데 저희도 이제 피구 같은 걸 해보고 공 던지면 네. 잡고 이런 걸 많이 해봤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공도 뭐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공이 날라와도 못 잡을 것도 없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체육 시간에 이제 같이 친구들 이제 사귀어서 네.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같이 하는데 공을 곧잘 잡았어요, 제가. 공이 멀리 날아오는 거였으면 못 잡을 게 없으니까 네. 척척 잡으니까 애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잘 못하는데 뭐 어렵냐 어렵나 날아오는 거잘 잡는 게 그래서 아 손에 무슨 접착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글루핸드라는 별명도 어, 진짜요? 붙여줬어요. 와. 저 운동을 잘하는 타입이 아닌데도 글루엔.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데도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그냥 공만 잘 잡았을 뿐인데 멀리서 던져주는 거.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풋볼 룰을 모르니까 지금은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풋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식축구 그냥 그 미국 방송에서 했을 때 그냥 잘 그걸 모르죠. 보기만 했지 룰을 모르는데 한국에서 비인기 종목이니까. 근데 그 글루엔. 시합에 네. 공을 워낙 잘 아, 잡으니까 나가게 됐어요? 껴줬어. 그러니까 그게 정식 시합이 아니라 그냥 쉬는 시간에 팀 그냥 갈라서 네. 애들끼리 그냥 하는 건데 네. 늘 하던 대로 네. 그냥 멀리 뛰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그냥 공 날라오고 안 날라오면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고 날라오면 잡으면 되는 건데 네. 굉장히 멀리 날라온 걸 제가 딱 잡으니까 애들이 와 이랬어요. 그냥 좀 잡았으니까 이게 끝인가 보다. 네. 내할일다 했다. 공을 놨어요 그냥. 그 자꾸 엔드존까지 뛰어가야 그러니까 되는 자꾸 가야지. 터치다운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딱 났어요. 잡았으니까 내할일다 했다. 여기까지 왔다 공 여기다 공을 딱 놨는데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잡았으면 뛰어야지. 왜 자꾸 공을 놓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 또 룰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아, 재밌네요. 예, 되게 재밌어요. 친구 사귀려면 체육은 진짜 반드시. 하긴, 얘 어른 나이에는 뭐, 최고죠. 같이 뒹구는 게. 아. 그리고 교양 과목 중에 글쎄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소셜 스터디라고 소셜 스터디요? 그런 코스가 있어요. 네. 그 패밀리 스터디라고도 하는데 네. 한국으로 치면 가정, 가사 뭐 이런 클래스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가정이 네. 있었나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있죠, 가정. 아 그런가요? 아 네. 예. 전 초등학교 식과, 이런 때도 거.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초등학교 때 한 감자 6학년인가? 싸먹고 막 고구마 싸먹고 예 이런 그런 거 거 했던 했잖아요. 거예요. 저희 뭐 저희는 남아김치인가? 그런 거 김치 같은 거 만들고 진짜 김치도 만드셨어요 예. 학교에서? 뭐죠? 물 많은 김치 있잖아.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 배추김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네. 뭐 그냥 무만 썰어가지고 그냥 물 많은 김치 이런 걸 아, 만들었는데 저희는 안 먹었, 그런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좀 그게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저 초등학교 때 만든 게 가정 네. 시간에. 근데 이게 딱 그런 클래스예요. 그 패밀리 스터디였던 것 같은데 어, 이름이 그럼 가서 뭐 파이국도 일어나요? 피자 아, 만들어요 여기서. 피자요? 아. 저 피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점수밖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그냥 피자나 만들고 피자나 만들고 점수 받는 거예요? 뭐 이게 그런 우와, 거니까 네. 저희가 여기서 영어도 잘 못하는 애가 ESL 아직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여기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그 상패가 있어요. 아, 그 과목에서 1등을 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우와. 지금도 있는 뭐 비슷한 클래스가 있겠죠? 근데 정말 코스 다 정해놓고서 하나 남았는데 뭐 할지가 교육 과목 중에서 네. 정말 정말 강추예요. 너무 쉽고 하는 것도 없고 시험 공부할 것도 없고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이런 코스가 일본어 클래스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에는 한국어 클래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론토에 어떤 아, 학교가. 예. 토론토 대학은 있었어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요즘엔 칼리지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와. 근데 한국 사람은 못 듣게 하는 규정은 없는데, 네. 싫어하겠죠. 예, 들으면. 저 웨스턴 대학에서는 그 일본어 학과가 한국 애들한테는 필수, 너무 쉽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서 교양 과목으로는 A 받고 싶으면 다 들어야 일본어. 되는. 거의 뭐 노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저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 가정 클래스인데 남자애들도 되게 많아. 그 아니까 쉽다는 걸 아니까. 아 인기가 목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친구들 사귀기 좋아요. 뭐 팀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 왜 이걸 쿠킹 클래스라고 안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배우는 건 있어요. 뭐 가족은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그게, 조금 하고 나머지 예. 실습하고. 근데 정말 영어를 못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쉬웠으니까. 네. 아, 예. 하나의 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학생을 징계를 네. 뭐 진짜 심하다 싶으면 뭐 정학, 네. 퇴학 다 네.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몇 년 다니면서는 못 봤는데 여기서는 손찌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디텐션이라고 이제 애들 끝나서 학교 끝나고 네. 남으라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네. 뭐 한 시간 동안 남아라 뭐 이게 이제 그런 이제 클래스가 하나 있어서 이제 거기다 애들 다 아, 모아놓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냥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정도. 그래서 뭐 시키는 것도 그냥 뭐 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뭐 곤욕이긴 하겠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한국은 뭐 그냥 손이 올라오는데. 네. 뭐 근데 저 이제 ESL 때 네. 거의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ESL 때 경험을 해 다 다른 반이 아니에요. ESL 때 그 영국 출신의 그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굉장히 빡센 그런 좀 교육 시스템 네 엄격한 예 좀 그런 분이셨는데 ESL 클래스니까 얼마나 또 좀 분위기가 좀 영어도 잘 못하는 애들 다 네.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애들 다 모아놓고서 가르치니까 네. 유치원 수준이죠. 네. 그냥 뭐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반항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선생은 네. 제가 네.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느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제 디텐션 수업 중에 보내더라고요. 아 수업을 마치지 않고. 예. 그래서 네. 가서 뭘 써오라고 뭐 심화서 비슷하게 아, 반성문 있죠 한마디로. 네. 근데 저는 그때 영어도 잘 안 됐는데 반성문 쓰는 것 자체가 권욱이겠는데요. 근데 그 반성을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네. 너무 납득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썼어요, 저는. 아. 반성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네.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한국 형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ESL 클래스에. 아, ESL 클래스야. 저보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셨는데, 형, 네. 몇 살 많은 형이에요. 네. 한, 뭐, 서너 살 많았던 형인데, 그 형이.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와서 그런지 네. 아 아닌가 대학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뭐 그 안 되는 영어로 그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생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말로 수업 중에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 ESL 선생이 좀 빡센 선생이라고 하는 그 빡센 선생이 그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 그 교육법에 대해서 네. 이제 아마 체벌에 대해서 네.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형이 한국 형이 네. 그거 듣고서 왜 이해가 안 되냐 당연한 건데 아. 뭐 그러니까 이 형은 이제 옹호론자인 거고요 체벌에 대해서 예. 애들은 그, 맞으면서 커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저는 반대하지만 네. 이 형은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좀 고리타분하게 이제 네. 그런 입장인 거고 그 선생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애를 왜 때리냐. 근데 그걸로 둘이서 언쟁이 격론을 예. 그 이제 영어 굉장히 잘하는 분과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이 네. 형하고 둘이서 그걸 한 시간 내내 수업 중에 싸우는 거 되게 재밌게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되게, ESL에서도 이런 토론 문화. 그럼요. 가능하죠. 되게 재밌어요. 그냥 학교 다니는 자체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월요병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가기 싫을 이유가 없으니까 가면 뭐 친구들 있고 그냥 뭐 고등학교마저 그렇던가요? 네 와. 학교 가기 싫은 그러니까 당연히 방학이 좋죠. 네. 이 나라도 그렇죠. 근데 한국처럼 뭐막그 매일매일 막뭐 어디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침에 그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었는데 정말 초등학교 갓 졸업해서 네. 정말 몇살안안 됐잖아요 그 나이. 그렇죠. 그런데도 그 회수권 하나 가지고서 아침에 버스에 매달려 가면서 그렇죠. 그랬던 맞아요. 또 가서 또 학교 가서 또 이제 뭐 이제 그런 정말 이제 지옥을 맛보고 오는데 매일같이 네. 뭐 아무 이유 없이 혼나고 뭐 이제 이런 게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뭐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네, 뭐한 명이 그렇죠. 잘못하면 그냥 다 같이 기합박 한 시간 내내 뭐 기합박 공부하는 시간보다 기합받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는 뭐 전혀 학교에 뭐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왜냐면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뭐 보충 수업이 없으니까 아. 또 여기서는 애들을 빨리 끝내준 이유가 맞벌이하는 부모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집에 가서 너희들 이제 어린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들을 아, 돌봐야 돌봐야 되니까 되니까. 빨리 보내주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괜히 빨리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맞벌이 하는 부모 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라고. 네. 아니 그게 저는 그게 아, 설마 했는데 네. 그게 실제로 그렇대요. 아. 빨리 끝내주는 이유가 정말 어이없이 2시면 끝나서 오잖아요. 수업이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 그럴 수가 없고요. 말이 안 되죠. 밤을 새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서 막 밤늦게까지 하고요. 그쵸, 근데 야간자학습 하죠. 2시에 끝나서 애들을 보내주니까 늦게 끝나서 3시, 뭐 3시니까 네. 아 집에 가서 뭐 하지? 막 이걸 고민해야 되는 이러고 빨리 끝났는데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뭐 하고 놀지? 집에 가서 이 고민을 고등학생들은 하는데 네. 아 물론 집에서 이제 부모 대신 이제 애를 어린 봐야 되는, 동생들 예, 봐야 되는 동생들 봐야 되는 학교 케이스는 있고.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 이제 그래야 되지만 저같이 네. 그런 게 아닌 경우는 네. 2시간인데 지금부터 잘 때까지 시간이 엄청 붕 뜨는데 이걸 뭘 해야 되지? 책을 봐야 되나 영화를 볼까? 뭐그 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 대낮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다 그런 케이스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빨리 끝나도 이게 지금 뭐 시험도 있고 네. 뭐 과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 자기 개발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그렇겠네요. 주로 책 읽고, 진짜 저는 글을 그렇겠네요. 썼어요, 그걸로.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또 영화 좋아해서 집에서 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진짜 그런, 취미생활 많이 네, 즐길 수 그런 계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되겠네요. 음악도 많이 들었고요. 한 것은 정말 꿈도 못 꿀는 일을 했는데 그게 다 20년 전이에요. 지금 제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아,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네요, 진짜. 뭐 햄버거 집에서 네. 주로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돈 벌어서 진짜 사고 싶은 거옷 사고 뭐 네. 여가 생활 즐기고 하니까 여행도 가고요. 또 집안 재력 있는 집에서도 애들 다 신문 돌리게 하고 일부러 알바 시키고 그 애들 교육적으로 네. 네. 좋아서 그런 분위기라서 애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예요. 고등학생 됐으니까 그토록 하고 싶었던 햄버거집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햄버거 굽는 거, 이거. 그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왜냐면은 일인가요? 다 돈벌이니까요. 쟤네들한테 돈쓸 일이 또 워낙 많으니까, 애들이 또.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벌어서 차 몰고 다녀야 되면 자기 기름값은 또 자기가 그렇게 벌어서 쓰는 거고. 좋네요. 또 연애하는 애들이면 또 그거를 또 데이트 비용 다 벌어서 쓰는 거고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요. 그러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극과 극인 것 같네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는 보통 대학 가서 하는 게 또 글쎄요 대학생 딱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할 거야라는 게 로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로망은 아니죠. 네, 네. 저희 때는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뭐 특별한 여기서는 여기서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죠. 해도 학교 다니면서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방학 때 학비 벌려고 네. 웨이트리스를 하든 뭘 하든 빡세게 방학 때 일해서 돈이 좀 쏠쏠하게 좀 벌리면 이제 그 학비 워낙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도.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냥 고등학교 되면 다들 아르바이트들 많이 합니다. 저는 못했어요. 아 저는 아 편의점에서 좀 하긴 했는데 네. 저는 햄버거 집에서 하고 싶었어요. 맥도날드 이런 거요? 예,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친구랑 이제 캐네디언 친구랑 같이 넣어봤어요. 네. 그 친구 되고 저는 안 됐어. 왜 안 됐나요? 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민원증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주문 받고 뭐 하고 이제 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네. 또 이제 실수 없이 이제 주문 들어온 거 받고 할 텐데 아마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때 한 이민원증 한 1년 됐었나?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영어가 많이 부족했을 때라서 그런 게 좀 작용했을 거예요. 근데 같이 신청서를 낸 친구는 그 친구는 됐는데 전 안 됐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상처를 받으셨군요. 에릭 웨인 모리스라는 친구였어요. 네. 이름은 에릭으로 불렸지만 사인할 때는 웨인으로 사인을 했던 친구예요. 왜냐하면 에릭으로 흘겨 쓰는 것보다 웨인이 더 멋있어서 당연히 그냥 예. 순전히 그게 멋있어서 예. 아. 그래서 이름은 에릭이었는데 중간 이름이 웨인이어서 아, 네. 사인할 때는 항상 웨인 모리스라고 사인을 하고 친구들끼리 이제 부를 때는 에릭으로 부르고 미스터 모리스 지금 뭐라고 있는지 그 친구 햄버거 가게에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승진 많이 했겠네요. 네. 매니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친구 보면서 생각나는 게 캐나다인들이 백인인데 네. 좀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소외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네. 네. 잘 못 섞여 놀고 네. 같이 좀 못 끼, 그러니까 주류에 못 끼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런 애들하고는 너무 쉽게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 친구를 고파하는 애들인데. 그렇죠. 내가 뭐 다가가면 좋아하니까. 네. 근데 그냥 한 반에 네. 한두 명씩 그런 애들이 있고 네. 물론 자기가 혼자 있고 싶어서 네. 그런 애들도 있는데 네. 가만히 보면 못 끼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성격이 좀 그러니까 뭐가 나서가 아니라 좀 내성적이고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접근이 되게 쉬워요. 그냥 네. 해서 뭐 말 걸면 말 걸어주는 그 자체를 좋아하니까 네.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또 그 네. 친구도 백인이고 네. 하니까 이제 컨버세이션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이제 영어 좀 이렇게 회화 네. 친구 네. 그런 친구들 사귀어 놓으면 영어도 빨리 늘고요. 네. 같이 이제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또 뭐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금방 또 친해질 수도 있고 제 경험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릭이 그런 친구였다는 거죠?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류 애들 이제 좀 이제 인기가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ESL 다니면서 영어 잘 못하는 입장에서는 좀 끼어들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좀 섞이지 못했던 친구들인데. 네, 그래서 친구 되면 좋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몇 명이 모이게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네. 네. 중간자 역할을. 예. 네. 뭐 이런 곳입니다. 캐나다의 하이스쿨은 재밌는 곳, 좀 자유분방하고, 오히려 요즘에 보면 새로 유학 오고 이민 오고 이런 친구들 많이 보면 너무 잘해요. 그냥 저 아, 영어를요? 예. 아니 영어도 그렇고 적응을. 아, 적응을요. 저 때는 ESL 클래스에서 한국에서 온 분들 많이 보고 제 또래 애들 네. 이렇게까지 적응이 빠르진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뭐 영어 교육을 더 그러니까요. 특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분위기가 요즘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예.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고 재밌게 학교 다니면서 그 대신 이제 진로는 좀 이제 한국보다는 좀 이제 빨리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해서 보니까 예. 고등학교 때 벌써 예. 이런 분위기면 근데 그렇게 대학, 들어가면서 대학을 벌써 염두에 두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뭘 할지도 막연하게 네.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 진로 결정하는. 네. 근데 대충 비슷비슷하니까 그 대학들이 과가 요구하는 것들이 네. 이제 올라가면서 좀 더 구체화가 되면 네. 그때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때 더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네. 그래도 이과를 갈 것이냐 공과를 갈 것이냐는 뭐 어떤, 그래도 좀 예. 미리 정해놓고 예, 그런 건 정해야겠네요.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역 뭐 유학생 분들 겁내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오셔서 즐겁게 학창생활 즐기면 되겠네요. 즐기시고요. 예, 차 몰고서 여친 옆에 딱 태우고서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알바도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로 학비가 없으니까요. 뭐 데이트 비용 뭐 자기 여가 생활 할 때 이제 그런 돈도 벌어가면서 재밌게 학창 학창 시절 정말 재밌겠어요. 정말 추억에 남는. 네, 추억이 될 것 예. 같아요. 맨날 그거 교실에서만 있는 추억 말고. 예, 많이들 좀 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오셔서 영어도 다들 유학이면 네. 꼭 뭔가 졸업장을 받아서 가기보다는 그냥 몇 년, 1, 2년이라도 그냥 영어 배우러, 그러니까 언어 연수 차원에서 오시는데. 확실히 한국에서 그렇게 영어 배우는 것보다는 와서 부딪히고 1, 2년 하고 해보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어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들 보면 요즘 네. 애들은 또 빨라서요. 스펀지 네.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예. 교육도시답게 런던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유학 생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권해드립니다. 강추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